나 삐지겠던 적이나 있었니? 너 귀여움이 나 침몸이 생기게 네가 다 사랑하는 기적이 네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는데 왜 밤을 만들어 난 이제 경고해 헷갈리게 하지마 너에게 난 그저 연인이 아닌 우정이 편했을지도 몰라 I'm a loser 내가